알피 싫은 가야금 소리 한 줄을 퉁기면 햇님이 생각나고 또 한 줄을 퉁기면 술 맛이 절로 난다 퉁기당기 퉁기당기다 아